우리나라의 함경북도 북부 피해복구 전투장들마다에서 연일 성과들이 이록되고 있습니다. 회령시 피해복구 전투에서 조선인민군 군인들은 근 1800세대의 서층 단층 살림집 기초 굴착 과제를 짧은 기간에 끝내고 연속 기초 콘크리트 치기에 진입해서 90% 개설을 돌파했으며 언성굴에 살은 군민협동작전으로 수백 세대의 서층 살림집 벽체 축조를 동시에 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연사군 피해복구 전투에서 함경북도 돌격대원들은 1100여 세대의 살림집 기초 콘크리트 치기 공사를 끝내고 벽체 축조 공사에 진입했으며 무산군 피해복구 전투에 참가한 려명거리 건설 돌격대 육해운송 여단의 사는 작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열흘 동안에 3층 살림집 골조 공사를 끝내고 외부 미장 공사를 다그치고 있습니다.